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장관이라는 자가 감히 저놈 높은 우리 공화국 정권을 비방하는 도발적 망발을 한 것과 관련하여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1일 미 국무장관 케리는 무엄하게도 우리에 대하여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정권이라느니 뭐니 하고 재촉됐다. 국무장관 감투를 뒤집어 쓴 첫날부터 우리에 대해 불량배 국간이 악의 소굴이니 하고 악의 차서 헐뜯어대던 케리가 그 감투를 벗어놓게 된 오늘에 와서도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악담질을 해대고 있는 것은 저들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파산으로 절망에 빠진 자의 녹돌이에 불과하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의 합법적 정부들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수천 수만의 무고한 인민들을 살육하고 있는 케리를 포함한 오바마 배당이야말로 불법 비법의 날강도 무리들이다. 케리와 같은 무지한 정치 불망난이들이 덩치하는 미국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이 한결 평온하고 살기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세계 절대다수 인민들의 일치한 평가이다. 오바마 패가 제 아무리 우리를 비법으로 매도하려고 해도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전음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허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케리 따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미 정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